최근 조선에서 약전해설소가 편찬되었습니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해설소에는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광범위 이용하고 있는 882여종의 의약품의 조성과 함량, 만드는 법과 쓰는 양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. 약전해설소가 편찬됨으로써 전국의 제약공장들과 치료예방단위들에서 의약품의 국산화 비중을 훨씬 높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의약품을 더 빨리 연구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보다 원만히 마련되게 되었습니다.